15장 그리고 16장은 하늘보좌 환상으로 시작된 두 번째 환상의 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 번째 환상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 가지 연속되는 심판의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곱 인의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인의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죠. 마지막이. 그게 15장과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되죠. 여섯 번째 대적 심판이 다루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가 멸망을 받고 사탄이 멸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멸망, 이것은 이제 마지막 19장과 20장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일곱 대적 심판의 서론이 오늘 읽은 15장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시 여기서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죠. 증거장막의 성전의 환상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는 이제 1절에 말한 대로 일곱 재앙을 가진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2절부터 4절에 있는, 3절과 4절은 그 승리한 천상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를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말하죠.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묘사를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섞인 아주 투명한,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주 투명하고 정결하신 의로운 성품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그 조화죠. 아주 정결한 유리바다같이 정결한 깨끗한 그 성품이 악인들에게는 불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승리한 성도들에 대한 묘사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짐승을 숭배하게 하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고, 로마 황제 숭배와 또 로마의 그 압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그럴 때 그 모든 유혹과 그 박해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인내를 지킨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에 대한, 세계 복음화가 끝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3절의 중반에 보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그리고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말하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증거되어서 세계복음화가 끝난 것이죠. 이게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겠습니까? 이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놀라운 찬송을 하죠. 바로 그 구원의 노래거든요. 그게 구원의 노래를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사도가 보는 환상이 이제 5절부터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의 원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의 모습은 흡사 제사장의 복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는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일 그렇게 각주를 해놓고 보면은 어떤 서본에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도 그렇지만 그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흉패에다가 쫙 붙였잖아요. 제사장의 옷이 또 가슴에 금띠를 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흡사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각각 일곱 천사에게 줌으로써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본 것이지만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부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이 구름으로 나타나자 그도 두려워 엎드립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어진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쏟아부어졌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졌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한 이유, 왜 심판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그 복음의 메시지죠. 그런데 심판의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한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죄에 대해서 다 쏟아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어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실족하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도 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저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나 그렇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이었고 그러나 그 심판과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쏟아부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말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인생에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을 지날지라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 감당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